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. 나무 사이 끊여오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바라고 있네.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뽀얀 의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.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.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. 나무처럼 싱그런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.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.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바라고 있네.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우야한 햇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.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. 우리들은 호숫가에 앉았지. 나무처럼 싱그런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. 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.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바라고 있네.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뽀얀 의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.